Yeah. This is love. I think I love you, baby. Please, come back to me. 희미하게 나의 눈에 들어와 아련하게 너의 모습이 너 내게 돌아와 아픈 마음을 씻겨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아는지 날 기억해줘 너를 사랑해 Just you are my girl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널 매일 그리고 그려도 혼자만 초라해질 모습 나인걸 너는 단 말도 하지는 마 너는 날 지켜줄 사람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마 곁에 있어줄래 미안해 내 곁에 있어줄래 Oh baby Oh lady 날 사랑한다 말해줘 Tonight 넌 내가 지켜줄 기억하기 싫다 말은 하지마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와 넌 다시 돌아와 속에 남은 나의 상처는 이제 지워버릴래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해 숨이 차도 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날 또 바라고 바라면 내 맘을 받아줄 수 있을 너인걸 너는 단 말도 하지는 마 너는 날 지켜줄 사람 내 곁에 있어줄래 미안해 내 곁에 있어줄래 Oh baby Oh lady 날 사랑한다 말해줘 눈 뜨면 사랑한다 말 Love you I love you 매일같이 기다린다 말 Love you I love you 널 그리고 또 바라는 나 다시 찾고 싶은데 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 내 가슴이 널 그리고 또 바라고 또 기다려 멀리서 이런 내 맘이 들리긴 하지 떠난 잔말